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조선노동당의 용도업적을 빛내이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공헌한 김용남, 리수원, 김광동 지들에게 김일성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종용 제1654호를 6일에 발표했습니다.